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첫 모습 어떤지 아세요? 빨간 얼굴에 엄청나게 울어제낍니다.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배고픈 게 아닌가, 기저귀가 젖었나. 아기들 이리저리 다 살펴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잠은 안 자고 마냥 웁니다. 사실 그건 아기가 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 본 세상, 완전히 낯선 곳에 확실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로 던져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우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놀라운 적응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어날 때 너무나 연약했지만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 쉽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이 지구에 완벽하게 맨몸으로 왔고요. 각자가 개척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세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욕망의 낮과 밤, 타이미 업, 타이미 다운 중에서 멕시코의 사이먼 앤 가펑크라고 불리우는 2인조 남성 듀오죠. 듀오 디나미코의 이겨낼 거예요. Resistir 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겨내세요, 여러분들요. 아, 전 정말요. 제발 수능, 이 고3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서 끔찍한 뉴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런 일 없을까 싶었는데 올해까지 이런 일 또 있네요. 박진석 씨도 그런 뉴스 들으시고 가슴이 아파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김윤 씨 지금 듣고 계세요? 혹시 수능 본 친구 연락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어려움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젊은이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죠? 저 동감입니다. 좀 아직 앞에 창창이에요. 정말 많은 날이 남았거든요. 돌밭에 구를 날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힘내세요. 힘내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FM 영화음악이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새벽,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신 강지혜씨 듣고 계세요? 이렇게 강지혜씨처럼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연 올려주실 분들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셔서 사연 올려주시고요. 편지나 엽서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FM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리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그 라스베스트 디지털 영화제 초대권 그리고 티셔츠 하루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가 아주 통쾌하네요. 역시 안토니오 반다로스가 주연한 영화죠. 만보킹 중에서 셀리아 크루즈의 음성으로 물랄라 멜로우 드카냐 들어봤습니다. 이 셀리아 크루즈는 올 7월에 세상을 떠난 쿠바 출신의 전설적인 살사 가수죠. 만보킹에서도 여러 가지 라틴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아주 귀가 즐거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늘 들었던 영화 음악이 아닌 그런 음악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은요,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라는 코너인데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코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만 설명드릴게요. 영화와 그리고 다른 장르, 음악 혹은 법 혹은 뭐 음식, 역사, 하여튼 영화 이외의 다른 것들이 영화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가.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앞으로 FM 영화 음악 이 시간에 매주 들려드릴 텐데요. 11월 한 달은 세계 음악 전문가인 전기현 씨와 함께 영화와 음악의 고리를 찾아서 영화 음악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그럼 전기현 씨 한번 만나볼까요? 영화 엑소시스트 2편 중에서 리건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엔요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죠.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11월 한 달은요. 월드뮤직 전문가이신 전기현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지금 EBS 라디오에서 세계음악 기행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예? 저기요, 저는 무슨 외국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봐서요. 그러니까 모델도 예전에 하셨다고 얼핏 들었고요. 음악도 영화도 하셨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월드뮤직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뵈요. 네, 네. 저도 처음 뵙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월드뮤직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 어떻게 글쎄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네. 제가 뭐 월드뮤직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좀 글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월드뮤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런데 사실 제가 음악을 사춘기 시절에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첫 음악이 영화 음악이었어요. 네. 시작은 영화 음악이고 네.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 프랑스라는 곳이 굉장히 월드뮤직의 메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음악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고 많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됐네요. 그렇군요. 저기 그 요즘에는요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오늘 이 시간만은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엑소시스트 2편의 음악 직접 가져오신 거죠? 네. 예. 우리 임지윤 PD님께서 4회에 걸쳐서 좀 그동안 좀 듣기 힘들었던 영화 음악들 골라주십사 네. 하셔서 제가 그 중에서도 첫 시간에 첫 음악으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첫 시간에는 영화 음악 팬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네. 유명한 영화 음악가들의 곡이지만 우리가 네.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숨은 음악들 골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유명 영화 음악가의 숨은 보석 찾기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엔니오 모리코네로 끊었습니다. 네. 자, 예, 저도 이 엔뉴 모리코네가 엑소시스트 2편의 음악을 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엑소시스트 하면 공포영화고 무시무시한 네. 영화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엔뉴 모리코네의 음악이 그렇죠. 예. 영화를 그 영화 음악을 들을 때 말이죠. 네. 먼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흐르던 음악이 좋아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음악을 먼저 접하고 나서 그 영화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죠. 정은희 씨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이 두 번째 경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엑소시스트 2는 그 예전에 이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언제 하나 기다리다가 개봉을 하길래 가서 봤는데 예? 영화 내용 쫓아가는 거는 모르겠고 이 예. 음악이 언제 흐르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보통 영화 보실 때도 음악을 아주 귀 기울여 듣죠. 아, 네. 그렇군요. 왜냐면 가끔씩 영화와 음악이 불화를 이루는 경우들도 막 그럴 땐 짜증나죠. 네. 자, 이 엔니오 모리코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엔니오 모리코네 뭐 다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애청자가 뽑은 영화 음악 베스트 이러면 10위 안에 꼭 몇 곡씩 들어가 있고 네. 그렇죠.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400여 편의 영화 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여 편이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말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음악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 예.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래 엑소시스트 2 중에 위건의 테마 준비했고 들려드렸는데 이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 주로 스트링 위주의 클래시컬한 사운드를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60, 70년대 마카로니 웨스턴 풍의 음악도 네. 있고 또 어떤 호러물이나 에로틱 영화 같은 그런 약간 B급 영화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속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엑소시스트 2가. 그런데 네. 그러면서도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에 그리고 이 영화 분위기답게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네. 엔뉴 모리코네의 음악이요. 400여 편이나 영화 음악을 맡았으니까 그 영화마다 약간의 그 음악적인 어떤 경향이랄까? 이런 게 조금 다르기도 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신비로움,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비로움과 서정적인 것. 마카로니 웨스턴. 마카로니 네. 그렇군요. 예. 이 영화는 저는 공포영화는 잘 안 봐서 엑소시스트는 보질 못했어요. 예. 영화는 어땠나요? 저도 뭐 영화는 별로 기억 안 나고요. 예. 1편에서는 그레고리 팩이 나왔었지만 이 2편에서는 그 누굽니까? 리차드 버튼이 사제로 나왔다는 거, 뭐 네. 린다 블레어는 계속 나왔었고, 영화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음악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러니까 전기현 씨가 평하시기에 이 엑소시스트 2에서의 리건의 테마, 이 애뉴 모리코네의 음악이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약간 밝거나 좀 그 아주 극적인 그런 마크론 웨스턴 풍도 네. 아니고 그런 중간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시실리안 영화 시실리안의 네. 테마는 들으시죠? 네. 예, 그 거와 비슷한 그 부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영화 음악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 하지만 잘 들을 수 없었던, 심지어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도 잘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숨은 음악들 전기현 씨가 뽑아오셨는데요. 또 어떤... 네, 처음에 엔니오 모리꼬네를 했으니까 네. 두 번째는 프란시스 레. 프란시스 레. 네. 뭐 프란시스 레이가 아니라 레이군요. 아. 저 역시 프랑스에서 오래 사셔서, 프랑스에서 몇 년간 계셨어요? 아, 5년. 5년 계셨어요? 네. 예, 거기서 공부하신 건 어떤 거였나요? 아, 영화를 공부했어요. 영화 공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신 걸 하셨나요? 아니면 사립이 아니라 그냥 국립 그 유니버시티에서 했기 예. 때문에 주로 이론 공부였었죠. 이론 네. 공부였군요. 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야겠어요. 자, 프란시스 네. 레이가 아니라 프란시스 레 어떤 음악을 준비해 오셨어요? 이 음악 하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애타게 찾던 음반인데 자꾸 헤매다가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건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좀 전에 엔니오 모리콘의 엑소시스트 2도 그렇고 네. 이 프랑시스 레의 그 지금 들려드릴 곡도 마찬가지의 OST입니다. 제목이 영화 제목은 내 마음에 드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 너무 끼무플레라는 제목인데 예. 클로드 룰루슈 감독이고요. 예. 뭐 워낙에 컴비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예. 영어 제목은 Love is a Funny Thing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 OST 중에 Concerto pour la fin d'un amour라고 어느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이 제목은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느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언젠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멜로디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네. 네. 영화는 어떤 영화였나요? 우리나라에 개봉했었었나요? 혹시? 국내에 개봉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1969년작이니까 남과 여 이후에 한 3년 후에 찍은 거예요. 클로드 루시가. 네. 샹폴 벨몽도 하고 아니지가도라는 아주 이지적인 여배우가 나왔는데 네. 그 기혼의 중년 남녀의 사랑 얘기입니다. 네. 그 남자는 작곡가고요. 여자는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예요. 그래서 둘 다 프랑스인이지만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둘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각자 정리하고 다시 만나자 네. 약속을 했는데 여자는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나타나질 않죠. 그런 영화예요. 네. 어느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들어보죠. 먼저 들까요? 네. 네. 어느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었습니다. 이야, FM 영화음악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낙엽 막 떨어질 때 그럴 때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FM 프로에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 영화가 영어 제목은 Love is a Funny Thing. 그리고 프랑스 제목은요? 너무 끼무플레라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마음에 드는 네. 남자. 이 중에서 프란시스 레의 음악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영화 또 음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플라스틱 트리라는 영화였던 걸로 아는데요. 네. 영화 자체는 그다지 좋은 평은 받지 못했는데 그 프란시스 레의 그 음악 러버스라는 그 곡이 한 곡이 들어갔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네. 음악을 음악 때문에. 음악 때문에. 네. 월드뮤직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유명한 영화 음악가의 숨어있는 음악들을 찾아 듣고 있는데요. 저기 사실 이 프란시스 레도 그렇고 애니어 모리콘에도 그렇고 우리가 영화 음악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음악은 보면 다 오리지널 스코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만의 색깔도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음악에. 그래서 그들이 음악을 했다 하면 뭔지 그 영화의 분위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뭐 영화 음악가라고 하면 이들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글쎄요. 뭐 한스지 요즘도 뭐 유명한 음악가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요즘에 이렇게 귀에 남아서 오래도록 정말 찾아 듣게 되고 정말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음악들이 별로 없지 않나. 영화 네. 음악 중에 스코어 예. 중에 그렇게 없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이 기존의 곡들을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프란시스 레이는 어떤가요? 음악적인 경향이. 프란시스 레 하면은 그야말로 프란시스 레의 음악을 들으면 프랑스가 생각이 나죠. 네. 파리의 그리고 편곡이나 이런 것들 악기 사용 같은 아코디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네. 정말 프랑스 가장 프랑스적인 영화 음악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셸 르강이나 뭐 좀 후에 소개해드릴 조시 르르고이나 뭐 많은 영화 음악가들이 있는데 네. 정말 프랑스 하면은 이퀄해서 프랑시스 레가 딱 연상이 되죠. 그러면요, 이렇게 프랑스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가벼우면서도 네. 그렇게 아주 무겁지가 않아요. 네. 좀 가벼우면서도 감각을 살살 건드려주면서 적당히 센티멘탈하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프란시스 레의 음악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옛날 FM 그 음악들이 이렇게 막 감상적인 사연들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뒤에 이렇게 촥 이렇게 깔곤 했었어요. 그렇죠? 잘 어울리죠. 네. 네. 자, 월드뮤직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 음악들 찾아 듣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번에도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조시 들려그라고. 아마 뭐 프란시스 레나 미셸 르강만큼 인지도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에. 네. 그렇지만 프랑스나 해외에서는 영화 음악가로 정말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아마 그리고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조르주 들루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플래툰이나 뭐 신의 네. 아그네스, 리틀 로맨스 그리고 살바도르 같은 네. 음악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저도 참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시 들루루이는 60, 70년대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과 콤비로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네. 그리고 그 알랑 돌론 주연의 부메랑 그 음악 좋죠. 그리고 네. 정르 고다르 감독의 르메프리 그것도 상당하고 리오의 사나이 뭐 이런 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남겼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25시 히로시마 내사랑까지 네. 가기도 하는데 네. 좀 전에 제가 엔뉴 모리콘에서 400여 편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시 들루루이도 아주 만만치 않게 다작을 했습니다. 몇 편 정도? 300편이 넘어요. 그래서 300편이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 안 알려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온 게 네. 줄리아라는 영화. 줄리아. 보셨나요? 예, 저 봤어요. 프레츠 네만 감독의 영화. 네. 줄리아. 1977년도 예.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의 테마를 이 쇼시 들루크가 했어요. 그래서 그 테마 엔딩 테마를 엔드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 이 영화도 좀 오래된 영화라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사춘기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깊은 그런 우정을 쌓아온 릴리안과 줄리아 이 두 여자의 얘기입니다. 1930년대가 배경이고요. 이 극작가로 명성을 얻게 된 릴리안이 그 친구 줄리아의 연락을 받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비인으로 그 유학을 떠난 다음에 유럽에 머물면서 반파시즘 운동을 하던 줄리아의 부탁으로 그 나치 독일 내에서 정말 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금 전달 역할을 해주고 돌아와요. 네. 그리고는 그 줄리아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 영화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요 기차역에서 제인 폰다가 내려서 그 바네사 그레이브를 만나는 장면이 네.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 장면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겨울에 예 맞아요. 기차역에서 그 연기가 막 이렇게 뿜던 그 장면. 저도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이 네. 참 인상이 났는데 어느 카페에서 기다리죠. 제인 폰다가 여기서 그 릴리안 역을 제인 폰다가 맡았고 예. 줄리아 역을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맡았는데 그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나타날 때 이 목발을 짚고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예. 짚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 만나서 돈을 전해주는 그 장면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주 잠깐 회포도 못 풀고 잠깐 만났는데 그 약간 어색하면서도 이제는 서로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면서도 그 애틋한 짧은 만남 참 안타까웠는데 이 두 여배우의 연기도 참 가슴에 남는 그런 네. 영화였어요. 그러면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드 타이틀이에요. 영화 줄리아의 엔드 타이틀 들어왔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조즈 들루리. 저는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겠어요. 들루리의 곡이었습니다. 아, 월드뮤직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미니시리즈 영화 그리고 11월 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화 음악가들 중에서 아주 유명 영화 음악가들의 숨은 보석 같은 영화 음악들, 잘 듣지 못했던, 들을 수 없었던 숨은 음악들을 찾아 듣고 있는데요. 자, 직접 CD를 이렇게 구워 오셨어요. 그렇죠. CD 하나에 음악을 다섯 곡을 넣어 오셨는데 네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 많이 좋아하시죠? 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영화가. 네. 그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라 해서 그 탱고 음악,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들 많이 좋아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피아졸라가 영화 음악도 꽤 작곡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그 후반기에 그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네. 그 네. 솔라나스 감독과 함께 작업을 몇 편을 했고요. 그게 이제 탱고 가르델의 망명, 그리고 술 남쪽, 예? 엘비아의 여행, 뭐 이런 영화들, 좋은 음악들, 영화 음악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반도네온 연주, 자신이 직접 연주하면서 전형적인 그 피아졸라표 탱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 피아졸라표 탱고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춤추는 탱고에서 듣는 탱고로. 네. 그게 이제 누에바 탱고, 누에바 탱고죠. 예전에는 탱고라는 게 원래 춤을 그렇죠. 추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음악이었는데 그거를 감상용으로, 감상용으로. 네, 예. 좀 더 감상적이고 더 애절하셨고요. 네. 예, 그런 면이 많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들이. 그래서 그의 영화 음악들 느낌이 다 그래요. 그런데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영화 음악은 탱고가 아니에요. 탱고가 아니에요. 예, 좀 가벼운 재즈풍의 음악입니다. 이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그 어린 시절을요 가족을 따라서 미국의 뉴욕에서 보냈는데요. 네. 그곳에서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성적인 탱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의 음악 중에 그 가벼운 재즈풍의 음악. 그걸 골라봤습니다. 아르마게동이라는 영화예요. 1977년도 영화고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알랑 쉬슈아 감독. 피아졸라가 유럽에서 워낙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저 프랑스 영화 음악을 맡았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아르마게동이라고 아마게돈. 네. 그 누굽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 아마게돈이 아니고 네. 예전에 알랑들롱이 주연을 했어요, 영화를. 네. 가난한 노동자였던 한 남자가 그 어느 날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세상을 아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요. 이제는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져서 협박 편지를 보내고요. 네. 경찰은 이제 또 그를 잡기 위해서 범죄 심리학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결이 벌어진다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범죄 심리학자 역을 알랑들롱이 맡았었어요. 그 주인공은 정얀이라는 프랑스 배우가 맡았었는데 이 영화 음악을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했습니다. 예, 들어봐야죠. 네. 피아졸라의 영화 음악 들어봤는데요. 이 그래도 요 두 번째 이 노래에서는 약간 피아졸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아졸라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 네. 처음에 그 연주곡 나왔을 때는 아 피아졸라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네. 공명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영화 그러니까 아르마게동 중에서 네. 오케스트라 듀 테아트라 극장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곡들이 짧아서 두 트랙을 네.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샹송 포가눔 트리스트라고 슬픈 남자를 위한 노래. 네. 어느 슬픈 남자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예. 자, 월드뮤직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 유명 작곡가들의 숨어있는 영화 음악들 찾아 듣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인데 일본 작곡가 조히사이 씨. 많이 좋아하시죠? 네. 예, 요즘 많이 듣고요. 예, 요즘 참 많이들 듣죠. 그 일본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키타노 다케시 감독하고의 콤비로 만든 영화 음악도 많이 좋아하시죠? 멜로디가 참 아름답고요. 그의 음악을 들으면 저는 그래요. 좀 그것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일본 사람들하고요, 프랑스 사람들하고 약간 감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뭐 화가들이 예전부터 일본 그림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 좋아하고 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잖아요. 서로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시사 씨 음악을 들으면 그 아주 예쁘고 네. 깔끔한 슬픔 이런 게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조시사 씨의 음악 중에 잘 안 알려진 게 있는데 최근 영화예요. 2001년이니까 재작년 영화죠. 프랑스 영화입니다. 올리비에 당 감독의 영화인데 이 17세기 말에 발표된 프랑스 동화가 원작인 그런 영화입니다. 르프티푸세라고 엄지동자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조희사이 씨가 일본에서만 음악을 하다가 그 국제적인 무대로 첫 진출하는 첫 작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 작품을 조희사이 씨에게 의뢰를 했을까? 이 영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아주 오랜 옛날에 동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 일곱 명의 아이를 둔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숲속에 아이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일곱 남매 중에 가장 몸도 약하고 말도 없는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가 엄지동자인데 네. 태어났을 때 엄지손가락만큼 작았다고 해서 엄지동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막내의 재치로 아주 온갖 위험과 역경을 다 이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게다가 또 돈까지 벌게 해줘서 아주 온 식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탄자가 그레텔의 그 변형 같은 그런 거네요. 아주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무슨 개몽몽고 막 이런 데서 이 동화를 읽은 기억이 네. 나는데요.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영화가 보고 싶어져요. 네, 원작이 동화라서 네. 정말 동화책의 그 그림을, 그 네. 사파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판타스틱한 분위기 영상에 걸맞게 네. 그래서 조희사 씨에게 음악을 유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희사 씨가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또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감독과 함께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네. 하셨죠? 평가들이 어떤가요? 좋았어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에서 기존에 조희사 씨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 뭐 키타노 다케시 영화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 조희사 씨의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은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 겸 샹송 가수죠. 바네사 파가드가 네.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예, 노래 제목은요? 노래 제목이 La Lune Brille Pour Toi, 달은 너를 위해 빛나지입니다. 네,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월드뮤직 전문가 전기현 씨와 함께한 영화 음악 그러니까 유명 작곡가들의 숨어있는 영화 음악 오늘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영화 엄지동자 중에서 조 히사이 씨의 영화음악, 바네사 파라디가 노래를 불렀죠. La Lune Brille Pour Toi, 달은 널 위해 빛나지. 좀 긴 곡이었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 고이 소녀라고 하셨죠. 김우정 씨. 제 목소리를 들으면 커피 생각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무시지 말고 커피 마신 셈치고 끝까지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어야 하는 건데 분명히 지금 자느라고 제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실 거예요. 저 다 알아요. 그렇죠? 보면요. 제 주변에서 영화 음악 들어봤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머리에 조금 듣다가 뒤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자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꿈속에서 그래도 제 음성 기억하시겠죠? 너무 꿈을 많이 꾸나요, 제가? 정현우 씨, 요즘은 좀 기분이 어떠세요? 신경질 좀 덜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분 푸시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곡 정현우 씨를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강동훈 씨, 오늘도 듣고 계시죠? 함께 들어주세요. 김태환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리노의 도박사 중에서 엔딩 타이틀이 올라갈 때 에이미 만과 그의 남편 마이클 펜이 함께 부른 노래지요. 제목은 크리스마스 타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미 만과 마이클 펜이 부부사인데요.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영화 I Am Sam에서 Two of Us를 함께 부르기도 했죠. 자, 크리스마스 타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hristmas again. December is here. Hasn't it been a wonderful year? All the plans you're making, all the time you're taking, greet the next one with good cheer. There's lights on all the houses, spouses with their spouses, children playing in the snow. One in the sleigh and one upon the horse, keeping on track, some other matter of course. Advisor, you are now the wiser, maybe just a bit less so. Touch and go, do you stop on a dime, all alone in Christmas time? Savior underneath the mistletoe.